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국토관리 총동원 운동을 발기하신 스무돌기념 중앙보고회가 10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 안의 기관 기업소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박봉주 동지는 보고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5 1996년 8월 11일 고전적 노작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국토관리사업을 전당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갈 때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신 것은 국토건설과 관리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토건설 사상과 영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국토관리 총동원 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내 나라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산으로 꾸려나갈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